알아봐줘 너에게. 나만 알게 널 사랑해 내가 다 할게 넌 말만해 in no I'm teamwork they also know you so well I love you I love you 아직도 난 너 보면 너래 아직도 난 네가 궁금해 oh. 별은 별인데 만질 수 있는 별은 baby you are my star baby you are my star yeah girl that's what you are I'm not a girl.